이상주저 하지마. Come on, girl. 지금 이 순간부터는 나는 내가 너야. Stop. 어디 가? Hey, girl. Stop. 말리지 마. Don't stop. 널 원해 맘에 맘에 맘. 그대로 멈춰 거기. Stop. 어디 가? Hey, girl. Stop. 말리지 마. Don't stop. 널 원해 맘에 맘에 맘. 그대로 멈춰 거기. Stop. 심장은 쿵쿵쿵. Bass라는 둥둥둥. Focus. Zoom zoom zoom. 난 날아가 like shoot. Yeah. 거기 lately. Where you going? 지금의 난 내 자신조차도 못 말려. 치명적 매력에 감염해. 왜 내게 넌 자꾸 퍼지는 fire. 내게로. 가까이 와, 가까이 와. 친구들 다 집에 보내. Oh, baby, oh, baby. 내게 와. 그대로 멈춰 여기. Stop. 어디 가? Hey girl. Stop. 말리지 마. Don't stop. 널 원해 많이 많이 많이. 그대로 멈춰 여기. Stop. 꼭 숨어라. 네 모습 다 보인다. Come come 일로 와. 빨리 빨리 moving now. I'm serious serious girl. Mysterious mysterious girl. My alien alien girl. 지루한 일상 떨쳐버리고 내게 와. 일잔 뛰어 일 벌려봐. 시간 비워 크게 들어봐. Volume 키워. You know I'm talking about. 소리 질러. 숨은 셈 치고 follow me now. 내가 나쁜 놈일까 봐 겁이 나. 사람 간 보지 말고 반응해. 무한해지기 전에 뒤돌아. 미소라도 보여 그대로 멈춰라. 더 이상 견딜 수 없어. Yeah. 내 눈엔 yeah. 너밖에 안 보여. Girl, dance tonight. 더 이상 주저하지마. Come on, girl. 지금 이 순간부터는 Stop. 어디 가? Hey girl, stop. 날리지 마. Don't stop. 널 원해 마.